이 시간에는 노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류옥노모 오고 가는 청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소가이요 몬조가이요. 명사소에 꽃송이는 천에게 기쁨 주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군민 아리랑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. 이상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